솜사탕에 달콤함도 혼자서 몰랐는데 참 신기하지. 너와 함께면 모든 게 아름다워져. 같이 가보고 싶어. Yeah. 어디라도 I feel go. 내 맘 가득 햇살이 비추고 시원한 바람 불고. Yeah. 두 눈을 감아봐. 모든 걸 주고 싶어.